안녕 내 사랑아 그댈 잊을게요 그대 없이 단 하루라도 살 수 없지만 지우고 또 지워서 나 웃어볼게요 난 처음 그 미소로 웃어요 그대 눈물이 잘 안 어울려요 조금만 지나면 너를 잊겠지 다시 못 본다고 말해야겠지 참 보내기가 힘들다 어느새 내 안 처음 부인